우리 공화국의 자의적 해국 재력 강화에 질겁한 일본 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9일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집권자는 반공화국 제재 조치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는 망발을 제쳐댔으며 여야당은 대북조선 비난 결의를 채택하기로 작당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우리의 자의적 조치를 헐뜯는 가진 악담들을 늘어놓으며 일본 사회의 반공화국 여론을 극구 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일본의 우익 깡패 단체들이 연일 방송차들을 몰고 와 총련중앙회관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 못해 회관 대문에까지 달려들며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11일에는 하루 종일 수십 대의 방송차들을 총련중앙회관 앞에 집결시켜놓고 북탄도 로켓트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느니 핵탄도 폭발 시험을 규탄한다느니 총련을 일본에서 내쫓겠다느니 하고 쉴 새 없이 고아대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지어 여러 명씩 패를 모어 연속 총련중앙회관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른 데 대처하여 총련 중앙에서는 긴급 협의회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총련 중앙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과 핵탄두 폭발 시험의 거대한 의의를 동포들 속에 보다 광범위 해설 침투하는 한편 총련 조직들과 각급 기관들의 보위와 학생들을 비롯한 동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총련 중앙과 각급 조직들, 기관 단체들에서는 분의 대표자 대회 2016을 맞으며 총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100일 집중전을 조직 수호전, 조국 보위전으로 더욱 박력있게 벌리면서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들의 파시적 만행에 맞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우익 깡패들의 망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도발 행위들을 당장 중지하고 테러 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